이런 아저씨 아저씨 잘 좀 놀아보여. 정신이 확 돌아버리게 잘 놀아버려. 돌고 돌아 속에서 생명꽃 피어 예사 내가 마음 바쳐 사랑할 수 있도록 그때 줄기 위에 한몸 되어서 그때 사랑으로 피고 싶더라. 사랑 사랑 내 사랑 받아줘 장미 꽃 송이 속에서 생명꽃 피었나 내가 마음 바쳐 사랑할 수 있도록 그때 줄기 위에 한몸 되어서 그때 사랑으로 피고 싶어라. Yeah. 사랑 내 사랑 받아주 장미꽃 한 송이